너만을 위해 내 사랑을 줄게. 너만을 위한 나. Hey you, how are you doing? I'm fine. 하는데 하나 말고 둘이 그저 필요할 이유는 없잖아. 굳이 혼자여도 즐거운 이유만 잘하겠지. 눈치 보지 말지 뭐든 내 마음이 사랑이란 감정으로 날 묶을 순 있지. Hey you, how are you doing? I'm fine.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지. 여행하고 풀 때 울적 떠나도 돼. 상처 줄 리도 받을 리도 없어. 넌 날 사랑하기에 혼자가 더 편해. 맘 먹은 대로 이렇게 do it do fly. 바람이 부는 대로 자유롭게 날아가봐. Oh, oh, oh, fly. 나비처럼 앉았다 언제든지 또 날아가. Hey you, what are you doing? 지금 뭐 하는지 알려줄 의무는 없지. 서서 껌껌 알아받는 건 피곤하니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라 달려라 하니. 눈치 보지 말지 모든 내 맘 미치 사랑이란 감정으로 날 묶을 순 없지. Hey you, what are you doing?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. 그 많은 기념을 챙길 필요 없어. 연락이 의무가 되는 것도 싫어. 난 날 사랑하는 내 친구면 충분해.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do it do. 나비가 태인에게 꽂히길 바라지 않아도 화태. 꽂히기 힘든 그의 그 행동들 받아줄 필요 없어. 뱉다 카퇴. 가만히 님이 여길 기다리는 애들 권하는 달로 난 남다르네. 언제든 살포시 앉았다가 때 되면 다른 곳으로 떠오나라가도 돼. Everybody check this out. Oh, 안녕해. 지금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기회.